끝없이 오른 열기 번지는 뜨거움 익혀지는 현실 선명한 이건 꿈 더욱 깊이 파고드는 fire in the air 낯선 이끌림 깨지 않는 dream what is happening look at what that 선명한 vision of what that 시간이 멈춘 듯한 무언가 달라진 느낌 너머로 들리는 cryptic message 귀를 막아봐도 소용없는데 wake up wake up 멈추지 않아 wake up wake up 다음에는 순간 저 위로 보이는 distant light 저 빛은 살 즐기는 time 지금이야 time to go yeah. 숨막히도록 따가워진 손 태양처럼 get up get up get up get up 복잡한 우주 계속 퍼진 뷰 다시 한번 저 위로 now I'm coming for 난 더 볼래 보여줄게 가보지 못했던 저 끝까지 올리도록 믿어줄래 들려줄게 두렵지 않아 이제는 it's official now it's official now yeah. 겁내지 말고 빛을 향해 달려가 다일수록 잘라내질 테니 날 버리고 난 한계를 시험을 break it up now yeah. 진짜를 부합을 right to see yeah. 빛 끝에 더 위로서 달려가 더 Yeah, 스릴 넘치는 느낌 통하는 법 아슬해진 시간 위를 건너가 더 멀리 그 밑에 퍼져 One, two, three 숨을 크게 쉬고 Come with me Wake up, wake up 멈추지 않아 Wake up, wake up 타오르는 순간 타올라 뜨거운 my desire One of a kind 퍼지는 fire 지금이야 time to go 숨막히도록 따가워진 손 태양처럼 get up get up get up get up 복잡한 우주 계속 펴진 뷰 다시 한번 저 위로 now I'm coming for 난 더 볼래 보여줄게 가보지 못했던 저 끝까지 올리도록 믿어줄래 들려줄게 두렵지 않아 이제는 기억해 선명하게 들려온 소리 from you Yeah, 새로운 시작을 lay out 또 다른 역사를 lay out 간절한 맘 길잃은 밤 눈앞에 사라져 fade out 우리가 만난 the perfect time 보내줘 sign 깨어난 mind 빛을 향해 날아가 숨 막히도록 가까워진 손 태양처럼 get up get up get up get up 복잡한 우주 계속 펴진 뷰